아, 지금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오픈해. 그게 좀 줄어든 것 같다고 누가 그랬어. 아니야. 조명 때문에. 아, 근데 우리 지금 잠깐 그 쉬는 시간에 그 우리 박소영 앵커하고 나하고 박소영이 언니언니야? 손소영 앵커하고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얘기를 했는데 손소영 앵커가 그러는 거야. 그냥 아, 그 얘기. 지나간 말로 오빠 지금 우리 그저 서울 말고 어디가 남았지? 그래갖고 내가 충청? 그러니까 아이 충청은 안 해도 돼. 뭐 어차피 새누리가 다 석권할 건데 뭐 이랬는데 그러는 거야 손수영 앵커가. 뭐야 우리만 맨날 이렇게 떠들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더 좋아하나? 맨날 이기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럼 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도 새누리고 그저저그 국회 다수당도 새누리고 새누리당이 더 좋아하나? 그래. 그러면서 아니 세월호도 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놓고 봐서 새누리가 더 좋을 수 있지? 이제 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세상은 그렇게 흑과 백이 아니라고. 그라데이션이니까. 아니 그렇죠. 흑과 근데 뽑는 거는 그라데이션일 수 없잖아.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그런데 4번을 찍잖아. 그런데요. 사실 그 거대 양당이 지역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성적인 그라데이션이 아니에요. 자기 뭐 입지나 처지나 이런 게 아니죠. 그건 광기죠. 그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퉁치면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후진적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집단지상이라는 말을 예,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뭐 좋은 게 나온다 이런 게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 항소 무게가 몇 킬로냐? 예를 들어서 500kg라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한테 막한 100명한테 물어봐.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은 200kg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800kg라고 1톤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럼 근사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무게 전체의 평균을 내면 비슷해. 그 무게가. 소의 진짜 무게랑 그래. 아니면 비슷하게 수렴된단 말이야. 우리가 민심으로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 찍는 이유에 대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할수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모으면은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모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 시대의 방향과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수제일 요구되는 거랑. 원칙밖에 안 들리는데 뭐 아니, 그럴 물론 수도 그게 다 있겠지 절대적인 뭐.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시대 정신, 이런 그 국민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이 민심에서 항상 다 표출될 수밖에 근데 그 없단 민심이라는 게 올바른 정보가 오픈돼 있고 좀 젠틀한 의사 판단력을 가린 눈과 귀를 가리지 말이야. 그렇죠. 않고 움직이는 내가 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판단이 그랬어요. 가는 거지. 그거는 그게 무슨 얼마나 오만한 거야. 구구로 이게 얼마나 다루기 쉬운 민족이야. 지금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옛날과 비교하면은 이런 말할 것도 없이 다 오픈돼 있어요. 왜 옛날과 비교해서 나아졌으니까 그럼 나 운동할 때보다 나아졌으니까 그게 구구를 그냥 아니고 참아라 이거야? 아니 제발 옛날에 87년도에는 대부분 보면 여당 그때 당시에 민정당이라든지 여기보다는 어떻게 됐어? 야당 쪽이 엄청나게 많이 그거 했었잖아. 득표도 받고 옛날 양김 같은 경우 그땐 다 야당이었잖아. 그리고 여소야대도 그때 많았고 35대 65였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신문도 다 사실 보도되는 것도 일일이 통제받았어. 그런 시절에도 야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단 말이야. 신문이 아예 인터넷이 없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특정한 정보를 마구 주는 경우가 더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노무현이 된 거는 전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때된 거는 뭐 때문에 바뀌었다. 인터넷 혁명으로 됐다고 그때 한창 그러지 않았어? 자, 그만. 마사오, 판좀 정리해 봐. 그래. 또 기회가 한번또 왔어.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의 집단지성,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들. 집단지성?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출마하시나요? 인류 보편의 잣대를 펴보는 게 그거냐? 그렇죠. 집단지성 얘기만 들으면 저는 생각나는 게그모 작가의 만화에 악당 둘이 모여서 네 IQ 150, 내 IQ 150 합치면 300.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소무게 다른 급전이선 그뭐 괜찮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의 책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나중에 근데, 다음에 예, 예. 그거 한번 합시다. 예. 왜 사람들이 왜 흙수저들이 또는 뭐 계급 배반에 투표를 하느냐 총선 끝나고 그건 뭐 그거 관련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은데 아무튼 한번 해보자. 지금 봐봐 이렇게 민희 김민희 씨가 마사오 마사오 그리고 김형구 씨가 마사오를 국회로. 아, 어머 흡족해 흡족하다 지금. 아 거슬려나. 김형구님 최근에 마사오는 국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섹스라서 짜네. 어 슬픈 일이지만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범죄자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네, 넘어가죠. 여기 출마하면은 그거 나오죠 공직. 나는 이제 내가 출마하게 자료 나오면 그 자료 이렇게 보세요. 예. 중랑갑 지나갔고요. 중랑을 후보님들 보겠습니다. 아.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 국민의당 강원 후보, 무소속의 김민상 후보, 그리고 역시 무소속의 윤정화 그... 후보까지 지나갔으면 끝났어요. 낙장수입. 낙장불입이지 뭐. 이 지금 저 3번 국민의당 강원 후보는 네. 강원도에 출마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예. 이 저 아, 뭐 이제 서울 들어서 이제 마닐라 시립 대학 나왔어요. 네. 마닐라 아 필리핀 마닐라. 네. 제가 그 이 서울 아까 종로서부터 쭉 훑으면서 우리가 이 얘기는 안 했네요. 이 지금 중랑을 예. 여기 저기도 이제 뭐 서울이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격전지, 접전지역 이런 또 유명한 네임드들만 봐서 그렇지 사실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리턴 매치가 되게 많아요. 맞아. 리턴 매치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리턴 매치가 많으면서 표차가 자꾸 줄어.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18대 땐 이 사람이 A가 했는데 19대 땐 B가 하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괜찮은 거 같아. 그렇기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놓고 봐서 뭐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하지만 우리는 희한하게 지금 시작하면서 한 마디도 안 나왔던 야권 분열의 효과.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새누리가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결국 이것이 가장 서울에서 저 그 극명하게. 그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여지껏은 밑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그렇게 판도를 뭐 이렇게 할 만큼 그쵸. 큰 그런 게 없어서 후보님들 광주 빼고는 다른 데는 존재감이 봤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광주 이런 데는 어차피 새누리당이 강세가 아닌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저는 게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그 얘기를 생각을 안 하고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나이 차이가 26살이 난다. 거의 아들 딸이 아들뻘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들뻘이 현역 의원이야. 예. 저분 새누리당 강동호 저분 의제 한국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출마 경력 한번 보겠습니다.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낙선. 근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예. 출마 경력조차 저분은 이제 뭐 지저분하게 지방선거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죠. 그러지. 지역구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딱 기조가 있으시네. 15대 때부터 지금 20대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20년. 반갑으면 딱 4, 5, 20. 개근상 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개근상입니다. 근데 새누리당도 참 입장이 난감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 딱 그 스타일을 보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 신청해. 공천 되면 당적으로 나가고 공천 안 해주면 무소속 나가고 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총장님 그리고 또 중랑을에 뼈를 묻겠다. 난 중랑을에서 무조건 한다. 근데 맨 처음에는 봉화에서 시작했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아 그래요? 근데 아, 건강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선거 유세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나이로는 지금 73인가 아마 저분은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몸 만들고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제 돈 모아서 1500 기타금 마련하고 4년마다 한 번씩 근데 저 양반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양반이에요. 그렇죠. 예. 저기 뭐 한 보니까 한 17억 정도 여기 입후보자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아, 이 지역구 입후보자 중에서 16억 17억 예.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분들도 꼼꼼히 조사합니다. 성실하죠. 잠을 못 잤어요. 네. 그 얘기를 오후에 하시려고. 출마했다는 얘기 하려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지역 보자. 뭐. 그럼 박홍근 후보, 저런 사람들 중에서 김민상 후보 6번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섯 번 일곱 번 떨어진 사람 중에서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무소속의 윤정화 후보까지 뭐 예. 지나갈까요? 지나가죠. 자, 성북합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 민중연합당 박철우 후보입니다. 이 패턴도 있죠. 서울도 강남 쪽, 그 강남 3구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 저쪽에 성북 뭐 쪽 뭐 중랑 이쪽은 또 이제 민주당 지역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현역이죠. 예. 요 저분 유승희 의원 저분이 좀 재밌었던 일화 요 뭐 작년에 좀 약간 좀 히트를 좀 친 게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죠. 예,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예. 그때 그 좀 그러니까 그 모든 당이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데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 더민주도 그렇고 뭐 국민의당도 그럴 거예요. 정의당도 그렇고 저 일주일에 두 번인가요? 그 상무위원이라든가 이제 아침 그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최고위원들이 발언.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두 발언들을 한 마디씩 해요. 그쵸.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제 저 유승희 그때가 이제 그 뭐 막 싸우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뭐 안철수와 그 문재인이 주승용하고 헤어진 애 만에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공갈포라고 그래서 막 주승용 의원이 회의 중간에 박차고 나가고 막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렇죠. 서로 막 지금 당이 결과적으로 볼 때 당이 이미 갈라졌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파열음이 나고 이럴 때 이제 유승희 그 최고위원이 앉아가지고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 그게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이들 맨날 나간다 나간다 협박하는데 공갈만 치지 말고 나가려면 나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승용이 진짜 열받아갖고 뭐 나가라고 이런 개새끼 그래 내가 나가지 하고 딱 나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정청래도 뭐지 하고 다 나가고 문재인 막 땀 흘리고 문재인이 아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저 겨우 딱 진정 지키고 있을 때 나가서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이디어 재밌는 거 짜고 했는데 딱 와서 딱 모두 발언 할 차례에서 바로 노래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시간에 이러고 있다가 뭐지? 그때 석찬이 아니고 좋다 이게 막 지금 싸우고 나갔는데 저 언니 내 스타일이다. 유승희 오고 저 가능성 있죠. 그 숙취 때문에 아니 그 저 썩게 욕심이었어요. 아, 네. 밤새 짜왔는데 안 할 수 이 분위기 쓰면 안 할 수가 없어.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냥 짜온 거야. 짜온 건데 안 쓸 수는 없어. 맞아. 그때 그 비서관이 그랬어. 가끔씩 이때만 부른 게 아니고 가끔씩 불렀대. 근데 하필이면 그날도 불러갖고 그 눈치가 하필이면 내 18번인 거지. 그래갖고 요번에 지난번에 이제 말썽 부렸던 문제 있었던 의원들 컷오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유승희도 그 중에 하나일 거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경선 뚫고 들어왔네요. 그거는 이제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노래까지 못했으면 가차없죠. 그럴 때 그때 그 정말 빵 터졌었죠. 근데 그때 이 정태근 의원 같은 경우 정태근 씨 같은 경우에는 18대 예. 여기 지역 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 존경해요? 저분은 친이 이게 저분이 어디 어느 쪽 계열이냐면은 친이 쪽인데 개혁 친이 계열. 개혁적 친이. 네, 예. 이게 예를 정주원이라든지 뭐 남경필이라든지 뭐 유승민은 친이 쪽 개혁이 아닌데 친밖에 개혁하고 저 사람은 친이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친이게 개혁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어. 참 너랑 나랑 이게 맞다잉. 아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친이 뭐 정두원 얘기하고 남경필 얘기했잖아요. 그거 얘기해 봅시다. 남경필 얘기 나왔으니까 원희룡이라든지 지금 제주지사하고 있는 원희룡, 남경필 뭐 이런 애들. 또 오세훈도 예전에는 그랬었고 뭐 소장파다, 개혁파다. 아니. 그 김무성 30시간 복집처럼 원희룡 저 남경필 이런 그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뭐 정풍 운동이라든지 뭐 뭐라든지 성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드립이에요, 드립. 아니. 뭐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아니 사실... 그러니까 여기다 댓글을 해 줘야지. 딴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질문 자체를 안 들어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지금 유승희 의원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봐봐. 봄날은 간다고 말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대답을 하는데 다만 얘를 보면서 대답을 안 할 뿐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의미 없다고 얘기를 생각이 안 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열린우리당 천진정 개혁이다 뭐다 뭐 이렇게 개혁한 그런 경우는 뭐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렇잖아. 근데 뭐가 변했지?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보통 그 기본적으로 개혁파다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학법 개혁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어젠다는 경제민주화란 말이야. 그렇지. 개혁이고 한국사회 실질적인 개혁 이런 부분이에요.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하나 그렇지. 또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개혁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 새누리당에서 내에서의 개혁파들은 어떻게 보면 야당 속에서의 개혁파들보다 훨씬 더 뭐랄까 그 현실성이 있다. 현실성 있는 아, 저는 응원하고 좋아해요. 다만 친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나마 그리고 그 나는 만약에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 나왔다 문재인하고 나왔다 이 사람들 찍어 나 같으면 진짜 그럼 그 얘기도 한번 대책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정태근 후보한테는 C까지 붙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한번 그러니까, 입증을 한번 해줄게. 요번에 그러니까. 요번에 예. 나오면서 요번에 저기 뭐야 차라리 내가 실증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아 이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네. 저기 뭐야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 이 사람 이명박하고도 그 이명박 정두원이 이명박 4대강 그거 하고 막 뭐 무슨 비리 그거 할 때부터 대세가고 나중에 구속도 되고 그랬잖아. 이 사람도 거의 그런 식이었어. 내 친이계 개혁하라고 해갖고 뭐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친 박았단 말이야.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저기 뭐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새누리당과 그 전신의 한나라당 과정들을 한번 돌아봐라. 응? 중도 개혁 노선으로 대전환하고 혁신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응?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모두 퇴보했다 이거야. 그치. 시대 정신은 그걸 팔고서 당선되고 이겼는데 그걸 다 퇴보했다 이거지. 아 실제로 하지 않았다. 그렇지. 하겠다고 말망하고. 자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니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정태근이라는 혹은 정두원이라는 이런 정치인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정치인들이라면 이명박이 그 4대강을 저거 하고 뭐 이제 그 경제를 퇴보시킬 거다라는 걸 예측했어요. 왜 나보다 예측을 못해? 박근혜가 요번에 저 대선에서 그 뭐야 경제민주화 할 거라고 저거는 100% 분장이고 화장이고 집권하면 결코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나는 아는데 왜지 니들은 몰라. 그러면 니들이 그 저 국회의원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선량으로서 자격이 있어. 나보다 없잖아.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는 뭐 거기엔 동의 못 하겠다. 나도 동의를 못 하는 게 뭐냐. 얘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허. 내도 나도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태원의 발언. 조용해. 한마디 하신대잖아. 정태근의 발언은 자기 개인 정치적 알리바이. 야, 너 자꾸 한마디 하시겠다는데 이게 무슨 채널이죠? 네. DSN 채널. 자기가 출연하는 방송의 채널 정도는 물뚝심성 채널이잖아요. 새누리당에 소장파가 있다면 대장파도 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진짜. 자 다음 지역 보겠습니다. 자 성북 을로 갑니다. 새누리당 김효재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 국민의당 김인원 후보, 정의당의 박창환 후보, 무소속 이경희 후보, 그리고 역시 무소속의 양규원 후보. 여기는 제 딱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기동 2번 더민주 기동민 후보죠. 여기 현역이 누구예요? 그래 현역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현역이 빠졌네. 현역이 누구예요? 성북 을은 말이죠. 현역이 날라갔습니다. 저기 신계룬. 아. 예, 기동민 후보가 딱 눈에 띄는 이유가 저 기동민 후보가 예전부터 이제 성북을 여기에 그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렇죠. 엉뚱하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철수 그 김한길 공동대표 시절에 차출돼가지고 동작에 꽂혔죠. 동작에 꽂혀갖고 자기도 되게 뜬금없이 그냥 덜렁덜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집게 하는 게임 이거 오락 뭐라 그래 딩딩가리 한 거 있잖아. 덜렁 들어가지고 거기에 던져졌어요. 그때 이제 금태섭이 여기 준비했었나? 아무튼 뭐 파열음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 그 거기 원래 그 그 뭐 허동준, 허동준 기동민하고 되게 친구인 20년지기 친구인. 그러니까 둘 사이 인간관계 망가지고 뭐 망했죠. 자기는 괜히 20년지기 절친 등에 칼을 꽂는 형상이 되고 갔다가 이제 노회찬하고 또 이제 그 표가 갈려서 나경원하고 붙게 되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철수는 이제 지금의 국민의당 그 포지션과 똑같이 열심히 끝까지 해 이랬는데 이제 기동민 스스로가 후보 독단으로 노회찬한테 모든 걸 포기하고 단일화를 했죠. 넘겨버렸죠. 네, 넘겨버렸죠. 네. 그때 사실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노회찬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지. 이거 안 하면 오늘 6시까지 후보 단일화 그거 합시다. 안 하면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네. 하고 6시에 시한을 딱 네. 적어주고 못 받고 안 하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멘붕이 와갖고. 그리고 또 저 운동권 후배인데 새카만 그렇죠. 후배인데 그 선배한테 제가 그거 드릴게요. 이렇게 했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3자 대결에서는 얘가 약간 우세하는데 양자 대결을 하면은 나경원하고 양자 대결 기동민 나경원 하면은 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나. 근데 노회찬 나경원이면은 삐까삐까해. 그러니까 양자 대결 그때 당시에 정의당은 양자 대결을 갖고 여론조사를 하자 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 3자로 해갖고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거지. 결과를 보자면 그러니까 투표지 인쇄 끝난 후에 단일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실제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 선거 직전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찬 후보와 나경민 후보가 1200표 차인가 1000몇백 표 1300표 차인가 그렇게 났는데 기동민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무효표가 된 것이 무효표가 나왔죠. 네, 되게 많이 나왔죠. 많이 그래서 좀 일찍 단일화 했으면 노회찬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당의 그 야권 단일 거부 때문에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의 하나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투표지가 인쇄된 다음에 사퇴를 하면 그대로 찍는 네, 안에도 사퇴라고 유권자가 알 수 없나요? 네, 할 수가 그 없죠. 투표소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공고가 써붙여져 있어요. 하지만 투표 용지에는 표기 따로 공고 맞아. 걸어 들어가면 서 이걸 거기 낯선데 막 뭐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네. 투표 용지에는 그대로 이름이 기입돼 있기 때문에 모르죠. 이 부분도 약간 얘기를 해보죠.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할 때 선거 그러니까 기표 용지를 인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인쇄는 시간이 걸리죠. 인쇄를 미리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인쇄를 최대한 늦춰달라.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뭐 며칠 이전에 인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뭐 전 3월 달에만 인쇄하고 그랬어요. 그런 논란이 됐는데 우리에게는 또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생겼죠.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내가 속한 내 지역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아무 곳에나 가서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투표소에 내가 사는 지역구 투표용지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뽑아주죠. 프린터로 뽑아주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왜 그 당일 날은 프린터로 뽑아주지 미리 인쇄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몇 명 안 되니까 프린터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바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뭐 십몇 프로, 12.19% 정도 나왔죠. 총 유권자 수가 그 4천만 명인데. 그런데 그렇죠. 앞으로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지 제약은 없지만 명이니까. 별로 없으니까 당장에는 그냥 해준다 이런 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훗날에는 그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장비가 다 확충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저 투표권 확인 딱 하면은 내 나한테 맞는 기표용지가 딱 나와야죠. 아니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 안구라든지 DNA를 뽑아가지고 목 뒤에 이걸 케이블 꽂아가지고 눌러가지고 집에서 가지도 않고 딱 눌러서 집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저 본인 확인할 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 항문의 주름이 개인별로 다 달라요. 네. 알아요. 그러면 그 형이 내가 하는 거는 형이 난 이미지가 있잖아. 아우 더러우니까 아무도 하지 마. 아 그거 실제로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 아니 근데 이거 빨리 보여줘. 뭘 보여줘? 이게 은행에 왔어. 그러면 ATM기에 딱 썼어. 그래서 자 뭐 본인 인식을 해주세요. 네. 더러워 어떡해. 그렇지 뭐. 뭐 어쨌든. 저 그 지금 사전 투표하는 시간이 당 그 당일 투표하는 시간이 우리 저 제작진이 좀 죽으려고 그래요. 얼굴이 벌개졌어. 너무 무뚝뚝 사랑해 지금 막. 난 사전 투표하는 게 시간도 길고 그때 투표한 사람이 되게 적습니다. 띄엄띄엄 와요. 그래서 프린터로 뽑아줘도 돼. 그리고 사전 투표는 투표소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죠. 당일 투표는 뭐 제1 투표소, 제2 투표소, 제3 투표소인데 사전 투표는 다 대부분 동사무소에 있어요. 숫자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투표용지 뽑는 프린터도 부족한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왜 사전 투표처럼 그냥 인쇄해서 뽑으면 되지 미리 인쇄하느라고 단일화를 방해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 선거인 상대로 하는 건 좀 약간 물량이 안 맞는. 근데 이번에 또 투표도 사전 투표하는 그 케이스가 약간 플라스틱, 약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이랑 비스무리한 형식이란 말이죠.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그것보다 조금 두꺼워. 근데 그것도 옆에서 보고 있지만 그 킵하고 뭐 옮겨가고 할 때 조금 그런 보안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또 벌써 얘기가 우리,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잘 살펴보세요. 선관위 얘기만 나오면 그 선관위 실드 칩니다. 아, 선관위의 개요 진짜. 네. 선관위의 개. 선관위의 뿌락지. 선관위의 끈앞을. 선관위 알바에서 멈추고 네. 선관위의 개까지 나가면 좀 심하잖아. 선관위에서 조만간 그 표창장도 받을 예정임. 선관위의 개의 개들이잖아요. 어떻게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한방 치셨습니다. 예. 아니지. 그러니까 선관위의 개의 개들은 심하고 선관위의 개의 아이들. 그러면 줄이면 선관위 개새끼들. 진짜. 슬프다. 확실히 이 와중에 입 따다듬는 리버럴님 역시 사회생활 할 줄 아시는 분. 야 모든 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절대 그 선관위 문제로 저한테 시비를 안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상 딱 자기 거 얘기할 때 있어. 자 다음 넘어갈까요? 뭐, 이거 완전 후보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들. 네. 여기 뭐 그렇고. 성북을 예. 강북갑입니다. 강북갑 새누리당 정양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후보, 국민의당 김기옥 후보. 강북갑은 이렇게 세 명의 후보만 입후보를 했습니다. 아, 강북갑도 현역이 없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 저 천준호 후보는 이제 그 박원순. 네, 박원순 키즈. 예, 박원순 키즈에 포함되고 비서실장으로 왔죠. 박원순 시장 주변에도 그 좀 약간 뒤늦은 약간 늦은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쪽에서 특히 이제 뭐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죠. 그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데가 어떤 그 저 인큐베이터 아니었나? 그죠, 뭐 싱크탱크 비슷하게. 네. 그때 이제 아름다운 가게라기보다는 저기 뭐야 그거 거기였죠. 저기 희망발전소. 뭐. 희망발전소. 예, 그쪽이었죠. 예,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책 연구라든지 뭐 지방자치 뭐 이런 거 쭉 하면서. 여기가 네. 이제 그 현역이 더민주의 오영식 후보였는데 아, 예, 예. 이제 그 경쟁력을 그 이유로 이제 컷오프 됐는데 본인이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네. 그 새누리당의 정영석 후보가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네. 예. 여기에 현역이 없는 게 그래갖고 여기에 누가 덤볐냐면 김기식이 덤볐단 말이야. 저기 참여연대. 예. 예. 그 그러니까 저 그리고... 더민주의 비례 의원이었는데. 예. 비례. 그 그런데 떨어졌어. 저 누구야 저 저. 속보 물뚝심송 선관위 개새끼들 충격. 어머 의 조사 하나 뺐을 뿐인데 와, 이 정도 나온 거고. 그래. 선관위 의 개새끼들인데. 야 저런 그 조선일보 같은 언론 외고. 정교하군요. 네. 와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다들 쫄았어 지금. 아니, 혹시 좀... 설마 막 이런. 무슨 얘기야? 네. 아 그러니까 누가 저... 참여연대 누가 때문에 김기식 그 저 김기식 후보 예. 그 저 박원순 전 그 후임이지 그 후임이라기보다 밑에 그 영원한 사무국장 아니에요? 아니 2인자? 아니 박원순 나가면서 김기식 나가면서 안진걸? 아니 정 누구였지? 정의당 그 누구야? 이 박원석 아 박원석 근데 물려주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김기식하고 천준호하고 이제 경선 붙었는데 이제 현역이 네. 떨어졌죠. 천준호한테 밀렸죠. 근데 비례가 보면은 이게 핸디캡을 좀 안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은 10% 가산점 주고 10% 가산점 주죠. 아, 어, 네. 저 몰랐어요. 아, 근데 여성도 주고 실제로 여성 신인이야. 그러면 10% 10% 20% 받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불만이지. 조금 아니, 좋아. 부담하는 게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소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라는 얘기 자꾸 했더니 사람들이 더불어 소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DSN. 네, DSN 얘기해서 그건 아니라고 정확히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가산점, 그러니까 신인 가산점 10%를 받아도 현역이 그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경선에서 인지도나 조직력에서 못 이겼다면은 그 현역이 그 지역 관리를 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지역 관리가 비례 김기식은 비례였으니까. 아, 비례였으니까. 네. 그래도 김기식 의원이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그러니까 게 얼마인데. 뭐 있어요? 없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 강북, 충북, 네, 네. 뭐 저기 쪽이 조금 올라가면 노원, 뭐 전통적인 야권 텃밭인데. 예. 어, 그거 잘 모르겠어. 강남 서초는 여권이 완전히 그걸 알겠는데 뭐 강서, 강동, 뭐 강북 이렇게 여러 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말할 때 리턴 매치 쪽에 있을 정도로도 그 좀 색깔이 기본적으로 관내 아파트의 평균 평수를 보면 기준이 딱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18대 때는 워낙에 다 새누리가 한나라당이 그때 워낙 다 석권해갖고 싹 쓸었었죠 그때. 그때 노무현 정부가 이제 그때 대선 뺏기고 그때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심지어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5% 정도였어. 그러니까 뭐 탄핵 정국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든지 또는 어 이명박 정권 대선 직후 총선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몰아주기 빼고 보면은 강남 3구 빼고는 수도 그러니까 서울 요새는 또 수도권이 많이 경기 인천이 새누리로 돌아섰지만 서울만큼은 그래도 어 야권 강세였죠 전통적으로는 그러다가 이제 용산이라든지 강남 3구는 빼고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군데가 좀 개발되면서 스윙보트가 네. 됐지 그 이승만 때부터 그 우리나라 정치판에 내려오는 말이 그 여촌 야도라고 그렇죠. 도시 지역은 야권이 우세하고 시골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여당이 우세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이승만 때부터. 근데 강남은 굉장히 촌 같지 않고 되게 그 강남이 그치? 그러니까 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강남 3구는 촌이다. 아 그리고 이 김기식 지금 그 경선에서 떨어진 그 비례 김기식 의원 얘기가 나와서 떠오른 건데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하고 싶으면 19대 개원했을 때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려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19대 개원했을 때 제가 뭐 트윗에도 썼고 제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그 19대였습니다. 왜냐면 19대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더민주의 그 당시 이제 그 새천년 민주연합인가? 아니 그 전이지. 이름 바뀌고 그 통합민주당이었나? 그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 근데 김근태의 비밀병기라고 한 인재근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 그 얘기 전순호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신경민 MBC 출신인 정말 한 명 한 명 떼어놓고 보면 와 기대감을 그쵸? 안 품을 수 없다. 그 김기식 그 참여연대 그 대표 그 전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지역구와 비례로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19대 4년을 딱 지내놓고 봤을 때 존재감이랄까? 지금 김기식 군도 언론의 현역으로서 현역 비례로서 언론에 노출된 게 얼만데라고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안 됐어요. 인재근이 뭘 했는지 전순옥이 뭐래? 전순옥은 그 워낙 그 동대문 그쪽이기 때문에 패션 이래서 을 청년 그 패션 그 노동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입법 활동도 하고 뭔가 도움도 주고 뭐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개인이 관심 있어서 그 분야를 알던가 아니면 뭐 찾아보지 않는 이상 대중적으로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9대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갔던 그 기대를 품게 했던 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좀 비판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금 말하고 싶은 거는 스타 이른바 그 내가 이제 요거 서치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고 뭐 이런 거는 진짜 드물어. 그냥 예를 들어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왜 스타, 심상정 노회찬 같은 경우는 왜 스타가 되냐. 특히 심상정은 기자들이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뭐 보도자료 내도 빵빵 터트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합리적이고 막. 근데 다른 의원은 비슷했어요. 그리고 노회찬 같은 경우는 이거 잘 털어서 그런 거지만 이것만 잘 털지 않고 그 사람은 원래 노동운동 할 때부터 글을 잘 썼어. 그 맞아요. 대단하긴 원래 글쟁이기도 한데. 근데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했지만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내놓은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뭐 별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스타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우연이야. 근데 이게 300명 같은 의원들 아까처럼 네가 민본 아까처럼 새누리당 계약 성향 뭐 했냐 이렇게 하지만은 네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갔어. 너는 진짜 야동 합법화로의 기치를 내걸고 갔는데 근데 4년 지나서 야동 합법화가 안 돼서 넌 한 일 없잖아.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저는 그러면 야 그 포르노 합법화의 기치를 내걸고 저 원내 진입을 했는데 4년 이내에 그걸 못 이뤘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성과를 해서 이런 현실 때문에 문턱까지 갔으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외에 힘을 줄 다른 그 동료 의원들을 뽑아주십시오라고 막 얘기를 하겠지. 아니죠, 그러나 현실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저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7일날 제가 했던 말하고 맞물려요. 노회찬 심상정이 어떻게 스타가 됐는가 그 과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으니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와 진짜 저런 의원들이었어? 라고 우리가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것도 내가 주장한 것과 지금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건데 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타 뭐 하는 일 없고 이것보다도 사실 그 실제로 들여다보면 임재근 뭐 김기식 뭐 누구 그때 19대 원내 진입하면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던 그런 분들의 4년의 성과가 카메라로 언론이 비춰주지 않았다, 비춰줬다 이걸 떠나서 기대가 너무 높았는지 몰라도 좀 4년의 성과 자체가 좀 그 실망스럽긴 해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원이 내놓은 입법화 있잖아. 그 도장 받기 너도 도장 받아봐서 알잖아. 그 도장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 20명이 있어야 그 발의가 되니까. 10명. 10명. 근데 네가 사실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도대체 저 길고 지루한 얘기를 언제 끊어야 되느냐. 그래 나 너무 얘기하고 싶어. 제가 네, 얘기하고 네, 딱 끊을게요. 네. 저는 심상정 의원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그런 거 나 모르는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전혀 사전 지식이 없고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속 터져서 잘 못 보거든요. 서로 이렇게 공방하는데 아무 말 안 듣고 막 이러면서 못 보는데 아, 저 아줌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사이다구나. 흥분도 안 하고 말도 참 잘한다. 그 아줌마가 심상정이었더라. 조직기 말 잘하죠. 응, 그러니까 뭐 그런 언론에 띄워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 저분 누구지? 라고 한 번 더 보게 됐고 이름을 외우게 됐고 그 다음 보게 됐어요. 심상정 의원이 TV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앞으로 수익 있게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끊을 수가 있구나. 강북을 새누리당 안홍렬 후보,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조구성 후보까지 역시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고요. 여기도 지금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저 통일민주당 민주청년정치학교 졸업이 도대체 언제 때 경력일까요? 저게? 통일민주당이면 80년대 같은데요? 그렇죠. YS. 15대 국회의원 출마했대잖아요. 15대. 그러니까 15. YS. 15대면 뭐. 나이는 55년생이니까 뭐 그렇게 YS 계열이라고 봐야죠. YS 계열이 젊 YS 계열인데 55년생인데 젊었던 시절의 추억을 써놨네요. 그렇죠. 예. 저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예. 뭐 제 개인적인 그 얘기입니다만 아 내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구나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이제 민노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노동당 출신인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강성. 뭐 대변인으로 영입되고 막 그랬더니 예, 강성. 예.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이제 강성이었다가 또 척지고 욕 먹고 좀 이랬는데 그러니까 둥글둥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그때 박원순 퀴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 아무튼 이제 그 지금은 거의 티가 안 나죠. 그 더민주에서 이제 그 시절 그 야권에서 이제 인재 영입들 할 때 이제 들어간 케이스죠. 그 민노당에서 좀 투항했다 그래야 될까? 좀 현실 정치에 대비했다 그래야 될까? 그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둥글둥글해진.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은 그 집단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둥글둥글 그거는 이제 지금 피상적인 관점이고 마사오가 노빠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이 그 야당하고 있을 때가 야당이 그 노무현 그렇죠. 그 정권이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논평하고 때 젊었지만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변인으로서 그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걸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뭐 각이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웃기는 얘기죠. 아니 대변인으로서의 발언이 각이진 게 아니라 그 언론에 드러난 말이야 뒷얘기 사석이나 이런데 그런 데서 들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 맥살 잡고 막 그랬다. 중요한 것은 맥살을 왜 잡아? 몰라. 국회의원이 박용진 아니 그 전에 국회의원 전이지. 박용진 후보가 그 박시성을 가졌는데 가운데가 용자 쓸 용자라면은 그 제 아버님 뻘입니다. 아버님 시대에 돌림자입니다. 근데 나이가 저보다 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아,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사진 마음에 들어. 네, 저도 저 민주노동당 박씨 얼굴이에요. 민주노동당 제가 있었을 때 좀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많이 같이 나랑 비슷한 또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주노동당 분당 될 때 이제 분당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때 그 심상정 노회찬 그렇죠. 이제 진보신당 만들고 할 때 이제 진보신당 같이 이제 들어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대 대선 때 이제 그 뭐야 그 통합민주당 그렇죠. 아니, 통합진보당 그거 하면 유시민이랑 저기 옛날 그 통 그 참여계랑 참여계랑 그 주사파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합당을 할 때 그때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니 주사파들이랑 그 험한 꼴 당하고서 또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또 들어가냐? 또 들어 걔네들이랑 또 노냐?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김기식이 빅텐트론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야권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어차피 민주당에서 니들 진보 블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제 박용진과 그 몇 명들이 이제 따라간 거지. 그러면서 그때 통합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서 옛날 진보정당에서 1군의 젊은 층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로 공천을 단수 공천을 주진 않고 경선을 했어. 그때 경선을 해서 떨어진 거지. 근데 이제 대신에 떨어지니까 대변인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죠. 초대 대변인이야. 그 당직을 준 거죠. 당직을 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게 좀 털다가 이제 종편에서 요즘에 많이 이거 나와요. 이거 턴다 이런 말 좀 안 쓰면 안 될까요? 저속해요. 좀 천박해요. 질 떨어지고 갑자기 셋이 딱 저렴해. 당직이 있으면 월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당직이 없으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유명해도. 당직이 없으면 당직을 내야 됩니다. 당직이 있어도 돈을 내야 됩니다. 박용진, 그러니까 제가 개인 이건 참.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왼쪽 진영,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서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현역으로 좀 포지션을 넓히고 여기는 지금 참고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하는 거고 여론조사 공표 기간 4월 7일 이전에 한 것에 비하면 여기는 박용진은 한 10% 이상으로 앞서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당선이 무난하게 될 걸로. 보면은 저런 이미지, 약간 젊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똑똑하다고 뭐 저는 되게 이미지,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어요. 지역에서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뭐 그 외모 얘기도 좀 인상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까 무슨 뭐 박 씨의 전형적인 외모래나 아까 짜증이 확 나서 박 씨 전형적인 얼굴이라고 말씀. 지금 마사오님 지금 성차별하시는 겁니까? 아, 박 씨. 외모도 외모인데 저거 이미지 메이킹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요. 어떻게 옷 입고 그렇죠. 어떻게 사진 찍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다음 지역구 보겠습니다. 자, 이 형 오늘 단전이 축구가 많다 진짜. 많이 하신다. 도봉갑 새누리당 이재범 후보, 더불어민주당 만두의 힘으로 버티고 인재근 후보인가요? 예. 네. 이렇게 김근태 두 분 비밀병기라고. 예, 김근태 전 장관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인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좀 약간 희귀성. 인순이 씨. 아, 다음 지역으로 갈까요? 네. 네. 다음 지역으로 가나봐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에겐. 그래요? 네. 또 왜? 저는 별로 그걸 안 좋아해요. 아, 그런 식으로. 일단 여기는 현역 국회의원이고요. 뭐 지역 유권자들이 뭐 판단을 이분 하셔서. 이분 얘기하면 어쨌든 김근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김근태 이 양반이 그 누구한테 척추 접히고 막 탈골되고 막 고문을 많이 당했죠. 뭐 칠성판 뭐. 예, 칠성판. 그 왜 이근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아, 이름을 까먹었어. 아, 그 목사 됐지. 아, 목사. 그 저기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이근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아, 그럴 수 있어. 거야,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무서워 생각해보면. 근데 저분이 그 고문 효율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김근태 씨가 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험한 그걸 당하면서도 그 시절에 그거를 그 딱쟁이 뭐 뭐랄까 증거를 삼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제출하면서 그 법정 투쟁을 결국엔 끝까지 그 정신력으로 그 매일매일 벌어진 일들을 다 암기를 하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 재판장에는 폭로를 하고 결국에는 그 고문 경관 그을 밝혀냈다는 거 짧게 김근태 전 장관님에 대한 제 입장에서 제가 좀 뭔가 작은 해프닝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유명한 짧게 설명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이형을 관심 있어하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유명한 얘기 예전에 노사모 활동을 제가 했었었는데 그래. 아 몰랐어 예전에 예 지금도 뭐 아니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노사모 활동을 했던 시절에 그때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던 때 있습니다 그 저는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었고 그 먼저 개혁국민정당에 있다가 열린우리당 들어갔다가 열린우리당이 다시 이제 붕괴하면서 그 민주당으로 다시 통합될 때 그때 탈당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정당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때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죠. 근데 그때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 김근태 전 장관이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뭐 아주 공개된 것도 아니고 지역 게시판 댓글에서 막 다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김근태 전 장관한테 욕을 했어요. 나 그 사람 싫다. 왜 저렇게 꾸물거리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고문 후유증을 연상시키는 말을 한 거지. 아주 인간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2006년 7년 막 이때 고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이 헷가닥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얘기죠 굶 떠졌다 그때 이제 뭐 판단이 김근태 전 장관을 비하한 사람이 김굶태라고 부르던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말을 할 때도 천천히 하고 예예예 예. 저는 그 전에 딴지일보에서 김호준 총수가 김근태 전 장관 대선 후보 시절 막 뭐 이럴 때 인터뷰한 것도 보고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그건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찾아온 거예요. 아? 그 인터넷에 흔적을 뒤져가지고. 아, 인터넷 무섭다. 너 물뚝 당신이가 김근태 전 장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욕하면 되겠냐. 아이고 나 처음에 일단 감각은 어이가 없다가 이거 어떻게 잘하냐. 언제적 얘긴데. 언제적 얘긴데 이거 그때 필명도 물뚝이었어요? 똑같았어. 전 2003년, 2002년, 2003년 이후로 계속 물뚝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맞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가 이래서 필명을 맨날 갖고 무책임하잖아. 아까 말한 그게 이건 설화, 설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필요하라 그랬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죠. 진짜 이건 진짜 오래된 일이고 아무 생각 없던 바보 같은 시절에 예, 누구야? 보낸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아까 누구였지? 이건 말해줘야 돼. 얘기만 마무리하고 이제 저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트위터에다가 트위터에서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트위터에서 그냥 길게 사과를 했죠. 이거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제가 얻은 교훈은 내가 어떤 특정한 정파를 극단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정파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서 훌륭한 사람을 비난했던 거죠. 열린우리당이라는 내가 속한 정당에 어떤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파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누군가를 지지하게 되면은 나는 분명히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다. 그래. 정파를 지지할 때 지지하더라도 항상 한 걸음 물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특히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중립지향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고 친한 사람 편하다 그러는데 아니면 막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좀 그게 그런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남이 보면 완전 짱 개새끼죠. 어디다가 근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그때는 막 약간 그렇지. 뭐 그래서 잘했던 짓은 아니지만 뭐 잘못한 거죠 확실히. 누구나 그러니까 그건 정말 몰라. 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그래.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안철수 그렇게 싫다고 싫다고 그래 그런 거 거슬리는 거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아 안철수가 싫어 이런 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인간이 아니, 그게 그 자체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정치 혐오에 기대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자기가 내놓은 네. 비전과 정책을 봅시다. 반은 정 저기 새 정치 이런 그 추상적인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비전이고 나머지 반은 아씨 말을 하는데 나머지 반은 어 정치 혐오에 기댄 정책이고 뭐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등 뭐. 최성빈 씨. 그게 깜이 되냐고. 어떡해.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예, 저 누구? 누구라고? 최성빈 님이.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이형철 이렇게 저 자세일 필요가 없어.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대신에 저 지갑 줬대. 어? 그 불법거리 아니야? 어, 그걸 밝히면 돼? 야, 와, 이건 그럼 이건 물물 교환이 되잖아. 어. 근데 물물 교환한 이런... 게 잘못한 거지 밝힌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또 따지고 보면. 아니야. 이거 이 사람이 뭐야 이분이 저기 선의로 줬는데 선의로 또 보답한 거지. 아 보답하기란 거야 나 몰랐네. 와 선물 받았다고 해서 선물 주면은 완전 매매네. 야 씨발 뭘 하든 내가 다 나쁜 놈이야. 뭐 그렇게 눈치가 없었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방금 전에 난 내가 나쁜 놈이라고 고백했어요. 저 지역은 그 자 일단 저 지역은 나는 김근태 지역입니다. 드세요. 저는 제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예. 여기서 제일 나은 건 솔직히 다 아냐? 나는 어? 나는 생각해? 나는 누구 빠를 안 하잖아 새누리당. 누구는 나는? 확실히 물뚝심성과 아이들인 게 맞아. 나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똑같아.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킨. 진짜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겸손하니까. 그게 그거잖아. 이타다키마스. 맛있겠네요. 그 일본 사람들은 왜 마무리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약간 톤을 올려서 얘기하지? 이타다키마스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이타다키마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가? 잘 먹겠습니다. 안 그러지. 깡패들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한국말로 잘 먹겠습니다. 그래 무슨 이타다마스 이렇게 하나로? 이타다마스 그건 또 뭐야? 방금 잘 먹겠습니다. 일본어로 이따다키마스. 아 이따다키마스. 아 아부나인 이형구 고대편으로 한번 가시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겠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고치소사마 되시다. 고치 뭐? 고치소. 고치소. 그것도 귀엽게 해야 돼. 고치소사마 되시다. 고치소사마 되시다. 귀엽죠. 일본어 잘해요? 아 도노그라이. 어느 정도? 우리 이거 먹지만 계속 갈게요. 다음 지역구 가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할 줄 아는 일본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와다시와 강고구진. 알겠습니다. 도봉구을 새누리당 김선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후보, 국민의당 손동호 후보입니다. 예. 김선동 후보는 선동을 잘한다 이런 개그는 앞으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동명이인이죠. 그 철탄. 네, 철탄 사건에서 김선동 전 의원과 동명이인이네요. 여기도 지금 현역 의원 성향은 정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죠. 근데 김선동 저 친박이에요. 유명한 친박이고. 18대 국회의원. 네. 정말 친박 아니에요. 저분은 친박이에요. 그닥 뭐 그렇게 했지만은. 저 사람, 아니라고? 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조원진 뭐 그런 유의 사람은 아니에요. 최고야. 그분은 그냥 최고라고 나는 봐. 근데 저 사람도 그 민본 21이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 내에서 뭐 네. 초재선 뭐 뭐랄까 개혁 성향의 어떤 그룹의 일원이었어. 그래갖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콜라 먹으면 되겠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간접 뽀뽀할까봐. 그 중요한 건 이게 순살이라는 겁니다. 아니 난 너무 맛있어서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맛있네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느라 힘들어서 배고파서 그런가? 진짜 맛있다. 오기영님. 예, 오기영 저 사람은 인재영님 5호죠. 8호인가 5호인가. 뭐 철인 13호 뭐 이런 류의 비슷한.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변호사분들이 많이 도전을 했어요. 전에 이분도 역시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 사무소 수석 대표를. 나이 어린데 좀 저기 뭐야. 66인데 저 사람은 몇 살은 먹어야지. 변호사가 그냥 국내 변호사가 아니고 물론 국내 변호사 그것도 있지만. 통상 전문이야. 그러니까 중국이랑 뭐 이런 게 FTA라든지 뭐 이런 거 문제 그런 류의 어떤 변호사야. 법무법인 태평양은 굉장히 큰 거예요. 메이저. 태평양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메이저. 이거 저 사람도 이제 젊었을 때는 국가보안법에서 걸려가고 국가보안법으로 좀 뭐 잠깐 살다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한 거네요. 하다가 90했어 변호사. 90했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상태에서 떨어졌어 면접에서. 아, 그러니까 미국 가서 변호사를 따왔나 보네. 아니 그 다음에 그런 1, 2, 3차를 다시 한번 봤어. 그거 합격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판검사 여기서 될 수 없으니까 국가보안법이랑. 그렇죠. 그런데 했는데 이번에 그 뭐야 그 인재 영입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문재인이 영입한 게 아니고. 누가 영입했냐면은 유인태가 영입한 거야. 아 유인태가 원래 여기 유인태 지역이었잖아. 아, 맞아. 그래 유인태가 바깥에 그 옆에 그 박원순 그 비서실장 했던 그 천 그 천준호 천준호 천준호가 원래 여기 있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유인태가 여기 딱 유인태가 쓱 밀어버린다. 유인태가 사선인가 오선인데 유인태가 좋아, 내가 받아줄게. 내가 그럼 추천하네, 얘 해라. 한 게 이제 오기영이란 말이야. 근데 윤태가 물러나면서 했는데 민주당에서 안 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모욕이지.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 그쪽으로 간 거야. 맞아. 여기 지금 그럼 우세한가요, 오기영 후보가? 많이 우세. 그 저 우세 뭐 유불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언제 얼마인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마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이제 4월 7일 이전에. 여론조사로만 본다면. 근데 오기영 후보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 다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얼마나 잠을 못 잤겠어요. 순간적으로 원래 알고 있다고 말해야 멋있어 보일까? 공부했다고 그래야 멋있어 보일까? 이런 고민한 거야. 맞아. 난 원래 정치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청자한테 어필할지 제작진에 어필할지 이런 것도 싹 생각을 했고. 자, 손동 후보는 손씨입니다. 네. 68년생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국민의당에 출마하신 분들이 그 노무현 전 그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뭐 이런 경력을 자랑스럽게 내놓으셨어요. 그러게. 노빠 싫다고 나간 거 아니야? 네? 아. 노빠 아니지. 친노. 죄송합니다. 노빠는 날 쳐다봐. 내가 아니, 무슨 노빠 전문 노빠 감별사야? 네 저거 감별해줘. 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라는 건? 아니, 자문위원은 민주평통 같은 거죠. 인수위원은 얼마 안 되고 파워가 있는 거고 자문위원은 또 옆에 들러리. 민주평통이에요. 명함 만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노원갑입니다. 새누리당 이인옥은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후보, 국민의당의 이형남 후보, 이렇게 세 분의 후보가 입후보했고요. 1번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노원갑. 여기가 사연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19대 때? 많이들 아시죠? 이 당의 얘기를. 예, 정봉주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여기가. 그러다가 19대 때 김용민이 공천되면서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소용돌이를 쳤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납공수 바람이 과연 정치적 결실을 맺을 것인가 그랬었던. 그런데 이제 납공수가 사실 선거를 흥하게 하면서 동시에 망하게 한 거기 토네이토의. 그 저는 뭐 그쪽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쳐보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낙곰수 복귀. 예, 낙곰수 문제와 관련돼 갖고 좀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아, 시리즈에서. 네. 아,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요약만 해주세요. 제가 특별히 반론은 안 하겠습니다. 난 낙곰수가 물론 그 사람들이 낙곰수 이전에 이명박 정권이 계속 좀 뭐랄까 인기가 계속 없었어요. 좀 뭐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었던 건 사실 내려가고 예. 있었어. 낙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내려가고 욕하고 싶은데 욕하는 그 이유를 제공해준 거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를 알려줘갖고 사람들이 딱 한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면은 이명박에 대한 욕하고 싶은데 욕할 거리를 딱 준 거야. 그거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욕할 근거를 제공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한 어떤 붐이 이제 그 같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또 올라간 거라고. 그러면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라기보다는 어떤 치어리더라든지 이런 류의 야권의 뭐 그런 류였단 말이야. 김어준의 역할도 원래 그런 거였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가 돼버린 거지. 공천을 한 사람들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공천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낙곰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어. 거의 야권에. 아니, 내가 왜 그 분위기인 줄 알았냐면 저는 낙곰수 키스예요. 네. 왜 아니 정치권에서 왜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은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 사진전을 낙곰수 사진전을 종로에서 잠깐 그 인사동 갤러리에서 아주 사소한 어떤 사진전을 하나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 한 수백 명이 달려가. 민주당 몽땅 나왔다. 몽땅 나와. 그냥 뭐 했다 하면.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민주당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었는데 그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끝난 거야. 그쪽에서 다 검토하고 온 걸 텐데. 홍준표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워낙 세니까 여기 차라리 출연하는 게 유리하다. 맞죠. 근데 나는 정도였어. 얼마 전에 내가 이사를 했는데 월세를 올려달라가지고 집 진짜 쬐끄만 데로 이사가면서 집을 많이 버렸어요. 버리는데 옷장소 밑에 낙곰수 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캐릭터별로 몇 개 있는데 사인 한 거 있잖아. 사인을 했는데 뭐 그때 뭐 송우창 의원 사인 있었고 김호준 사인 있었는데 너무 거기 무슨 작가님 있죠? 김민정 작가인가? 그래서 어준이 애인 그래가지고 그분 사인도 거기 매직으로 있는 거야. 인작가. 근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추억인데 그래서 계속 내내 갖고 있다가 진짜 이번에 이사 오면서 버렸는데 머그컵은 아직도 내가 봉주 아저씨 얼굴 아그작 아그작 하면서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인작가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그 인 뭔데? 어 인 씨가 또 있네. 예, 인 뭐니까 인작가죠. 그 저 니 멋대로 해라. 아, 됐어요. 저, 뭐 어쨌든 해. 아, 죄송해요. 그때 내 생각은 그래. 만약에 그때 거의 이제 정봉주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격 정지. 어? 네, 한번 이거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수든 예. 진보든 간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후보를 여기서 추천을 했다면 응? 정봉주 대신에 아 근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후보일까요? 그러니까 그, 아 인정욱 감사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후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추천하시면 제가 즐거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나? 그럼 아무도 욕을 안 하고 되는 거 아니죠? 김영민 대신에 아니 김영 나는 그때 왜 그런 줄 아냐? 왜 그랬냐면은 낙 여기는 낙곰수지 정봉주의 그 억울함을 내가 뭐 낙곰수 거기가 뭘 한다 복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도 그 감옥에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낙곰수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무슨 정봉주의 복수를 하니 뭐 지역구를 계승하니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저 누구나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합시다. 이 낙곰수. 응, 나 떠올렸어. 낙곰수를 복귀. 김어정님이 네. 김어준 팬클럽에서 여친 만남. 저는 오호. 정봉주. 저 사람이 승리자네 그럼. 그러니까 정봉주. 미관스? 정봉주 그 미관스에서 봉주 버스 그 교도소 같이 그 면회 가려는 그 버스에서 엄청 미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얘기해도 돼. 와. 이용이 이용이 이용 이용이 거기서 성공했어. 이용이 딴지 기자로 취재하려고 봉주버스 타고 가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의문의 1승을 올린 거죠. 네. 갑자기 의문 전혀 의도도 없이 의도가 왜 없었겠어. 골라서 탔겠지. 걔가 용이 주도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용이야. 이 지역에 이제 그와는 다른 저 인우군의 저기 뭐야 박원순 저격수로 이름 날리는 저기 인우군 의원이 여기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분이 진짜 골 때려 재밌어. 저 사람 의원실에는 만화 캐릭터가 딱 그려져 있어. 그 만화 캐릭터가 어떤 거냐? 만화 캐릭터처.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만화 캐릭터 캐처 뭐 이게 아니고 만화 캐릭터처. 만화가 그냥 캐릭터처라고 하세요 그냥. 거기에 캐릭터처가 누가 그린 거예요? 어떤 팬이 새누리당 팬이 그려준 거야. 네. 그 그림이 어떤 거냐? 마사오가 그린 거 혹시? 거기서 저기 뭐야 김용민을 짓밟고 올라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인호군이 김용민을 쓰러뜨리고 짓밟고 쓰러뜨린다. 그걸 4년째 갖고 있어.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나. 얼마나 뿌듯할까. 외롭고 슬플 때마다 그때 얼마 저기는 거의 그냥 새누리당에서 거의 10일 전까지만 해서 거의 반포기한 그런 거의 상태였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전에 뭐 그 막 막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판도가 당선 여부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 근데 그것도 나 저는 그런 어떤 막말 파동 뭐 이런 거로 지지율이 바뀌는 걸 크게 높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원래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아니 너무 한쪽이 휩쓸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그렇죠. 반드시 불러와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때 YS 시계 파동이라든지 탄핵 때도 그렇고 정동영의 그 노인 편마도 그걸까 이거야. 약자 편마라든지 혼외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위로는 절대 천인공로하는 몇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 장애인 비하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적어도 지금처럼 최소 1대1 구도나 약간 뭐 150몇 석 정도는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다시 뭐 이렇게 지금의 국회 의석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 비슷했을 거야. 야, 우리 물주형이 감독할 만 감독 먹을 만한 대사 나왔네. 뭐요? 1세대 낙검수, 2세대 그할실 이재희, 3세대 더불어소라네. 아~ 잠깐만, 그할실이 그할실 그것은 알기 싫다고. 아니 그할 받침이 바뀐 거죠. 아, 그러네. 알이 리얼이고 문제 알고 있는 거 같잖아. 리얼이었는데 뭐 그렇게 봐주신 거는 대단히 감사한데요. 저희는 뭐 낙곰수의 후예나 그할실의 후예는 아닙니다. 네. 와. 뭐 굳이 뭐 그렇게 해서 뭐 누구의 계승 뭐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아니 계승이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니까 3세대 4세대 꽉 잡고 있는 넘버원이라는 거지. 우리 1세대 모두 잘 나갔는데 더불어 소란의 가장 라이벌이 될 탈모 방송이 우리 긴장해야 돼요. 탈모 방송? 3세대가 DSN이 아니고 탈모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그 전국의 탈모인들이 두렵긴 하네요. 탈모인만 모여봐. 탈모 비중이 몇이지? 탈모인들이 많이 모이면 한 20, 30% 되지 않나? 근데 그것처럼 흑백이 아니라 회색이 있고 스펙트럼이 다 있거든요. 탈모 이렇게 그러니까, 예. 뭐 완전히 없는 사람부터 뭐 한 30% 미만인 사람도 다양하니까. 아, 그래도 머리 좀만 빠지면은 굉장히 민감해져요. 우리 와이프 거의 뭐 이런 얘기 한 줄 알면 같이 죽이려고 그럴걸? 아, 나 지난번에 방송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이거 방송하고 난 다음에 내가 며칠 전에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이트클럽 그 부킹 얘기를 잠깐 했잖아. 집에 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사망할 뻔했구나. 물 적은 호빠를 검색하고더라고. 알콩달콩하게 사시네. 자 나, 여기 나만 주고 왜? 이제 넘어가요. 있어? 넘어갈까요? 그 다음 잡고 인호군이 그래갖고 그래갖고 저기 뭐야 이 사람이 노원구청장으로 있을 때 박원순이 그때 지방자치 뭐 운동이나 지방 그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때 인호군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박원순이 제안한 사업도 열심히 막 자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왜 인호군이 갑자기 박원순의 저격수가 됐을까?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된 원인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추정으로. 인호군이 좀 어렵게 한경고시 패스하고 이제 또 학교도 좀 좋은 데는 아니고 막 이래갖고 좋은 데라기보다는 어떤 명문대가 아니고 막 그래갖고 지금 저 본격적으로 경기대학교 어디서 들어갑니까? 아니 그래갖고 저기 뭐야 얘가 좀 소외를 받았어 인호군. 그래갖고 국가공무원 국가직보다 지방직에서 좀 놀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 입지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네 거 아니에요? 내 거야. 얘기랑. 아 몰랐어. 지금 정리합시다. 이거 치킨 다섯 준 거예요? 예. 이게 내 거 아니야? 이게 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난 음식을 아니, 못 남기겠더라. 깔끔하게 덜어서 한쪽으로 옮겨놓고 조금 이따 또 먹지 뭐. 나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있으면 계속 먹어 나 진짜. 요걸 글로 담아서 한 치우자고. 그래?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제 배가 그렇게 혐오스러운가요? 네 야다 아 어? 여러분 저희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좀 치우고 갈게요. 너무 혼잡해. 오 너무 맛있겠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굳이 이걸 치우는 장면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잠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혼잡하네요.